주먹도끼, 연천 전공리 출토,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는 일반적으로 아슐리안 전통의 특징적인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크기가 크고 평면 형태는 첨두형이거나 계란 모양으로 양면을 가공한 석기를 말한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개별 도구를 나타내는 주먹도끼라는 용어보다는 전체적인 석기군의 특성을 총괄하는 아슐리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전반적인 성격은 주먹도끼나 가로날 도끼와 같은 대형의 자르는 도구를 중심으로 하는 석기 공작이다. 유럽 서반부, 중동, 아프리카, 영국,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분포하며 시간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176만 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기원전 10만 년까지 사용됐다. 가장 오래된 아슐리안 전통을 만든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로 알려져 있다. 이 주먹도끼는 경기도 연천 전공리 선사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로날 도끼 등과 함께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전중기를 대표하는 유물로 꼽힌다. 날의 기본 형태는 지그재그형의 갈지자형으로 좌우에 마련돼 있고 평면 형태는 삼각형이나 타원형을 기본으로 하며 뾰족한 첨두부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